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전사의 길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존사의 노래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저국과 나. 희망 꽃피어준 행복의 줄기 그대의 품에서 그대도 따뜻해 난 관도 웃으며 영원히 변함없을 나의 삶의 품 그대와 운명을 같이 하니 내 몸 아껴둘 모습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존승의 축포요 말하라. 승리 위해 뿌렸던 용사들의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